알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.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.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.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.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.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.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 와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나.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.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. 남자의 가슴이라 울지 못하고 그 세월의 아픔을 묻었다. 여기가 어디쯤이냐 돌아보면 보이지 않고 인생길 열어놓고 반쯤이나 걸어왔는데 후회함들 소용이 있을까. 누가 나를 알아주리요. 내 청춘은 어디 있나요.

타버린 엇갈린 운명이기에 찾지 못해 후회하는 맹세는 허무하더라. 가슴 한 곳이 비어있는 채우지 못한 사랑아 비껴가는 인연이라면 세월 속에 묻어야지만 사랑이 모두 다 주는 거라면 추억마저 주어야겠지 기껴가는 인연이라면 세월 속에 묻어야지만 사랑이 모두 다 주는 거라면 눈물마저 주어야겠지. 인생살이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땡 땡이야 망고 땡이야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팔자대로 사는 거지 스쳐가는 사연은 세월에 묻고 운명대로 인연 따라 흘러가야지 욕심을 버리니 모든 게 망고때 산다는 게 한편의 연극 망고땡이야 망고땡이야 사랑도 망고땡 인생도 망고땡 망고 망고 망고땡 땡이야 망고땡이야 망고 인생살이 망고 망고 망고 망고 땡 땡이야 망고 땡이야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팔자대로 사는 거지 스쳐가는 사연은 세월에 묻고 운명대로 인연 따라 흘러가야지 욕심을 버리니 모든 게 망고때 산다는 게 한편의 연극 망고땡이야 망고땡이야 사랑도 망고땡 인생도 망고땡 망고 망고 망고땡 땡이야 망고땡이야 사랑도 망고땡 인생도 망고땡 망고 망고 망고땡 땡이야 망고 땡이야 땡이야 망고 땡이야 잊을 수 없다 해도 세월의 문 쳐보면 남남으로 가야 할 시간 돌아섰다 보내야 했다 이별의 기로에서 나의 사랑은 과거였다 잊을 수 없다 해도 세월에 묻어야지 헛갈린 운명을 접고 접으면 남남으로 돌아갈 시간 가야 했다 잊어야 했다 사랑의 갈림길에서 돌아섰다 보내야 했다 이별의 기로에서 가슴에다 묻지 말아요 어차피 잊을 거라면 그냥 세월에 던져버려요 날 두고 가버린 사람 모래 위에 활자욱처럼 언젠가는 지워지겠죠 사랑은 파도가 추억은 바람이 하나씩 지울 거니까 가슴에는 묻지 말아요 가슴에다 묻지 말아요 어차피 잊을 거라면 그냥 세월에 던져버려요 날 두고 돌아선 사람 모래 위에 활자욱처럼 이루어지겠죠. 사랑은 파도가 추억은 바람이 하나씩 지울 거니까 가슴에는 묻지 말아요. 세월에다 던져버려요. 그 사람 한 번 준 마음인데 그럴 수가 있을까. 천리 먼 길 찾아왔다 돌아서는 이 발길. 수가 있을까. 천리 먼 길 찾아왔다 돌아서는 이 마음. 너마저 내가 길을 가로막는다면 나는 어디로 가나. 바람아 불지 마라 님 찾아가는 길에 사랑 찾아가는 길에 찾아가는 길에 사나이 진정으로 좋아했던 님인데 너마저 내 발길을 가로막 하란 말이냐 바람아 불지 마라 님 찾아가는 길에 사랑 찾아가는 길에 처럼 다정하게 고운 사랑 새기면서 한 세상 너와 함께 살고 싶은 내 마음 너와 나의 작은 소망 숨었다면 한 세상 행복하게 둘이 살아가는 길 이젠 우리 두 사람 마향에서 의지않고 얻었던 몸이 우연히 너를 만나 정이 들었다. 가진 것 없다마는 마음 하나 믿고 살자. 하지만 너와 나 이 세상 다 하도록 변치 말자. 우연히 정든 사람아. 사양이라 그 누가 말했던가. 청든 사람 만나 살면 내 고향 되는 것을. 가진 건 없다마는 마음 하나 서로 믿고 맺은 너와 나 이 세상 다 하도록 변치 말자. 우연히 정든 사람아.